The apocalyptic, catastrophic, social, political, philosophical, historical bullshit, the bomb strong. 그래 넌 쉽게 말해 촛밥 행렬의 주동자 네온사인 가득한 밤거리의 슈로가 굴빈 여자애들 몇 명 데려다 놓고 분똥 깨나주고 놀아나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놓으니 되려 애비 주머니 탈탈 털어쳐 집어넣어 욕정과 술에 만취된 니 꼬라지에 나 자꾸만 나와 삶은 온통 다 구라백 브로 싸움은 언제나 야구 백트로 넌 늘 그렇듯이 단 하룻밤을 찾도 상대는 언제나 야 기네스 백트로 메이크업을 떡칠하고 떡을 치러 나가네 처음 보는 오빠들과 순식간에 떡이 돼 날이 밝은 후에 후회하면 늦다네 남은 건 텅 빈 지갑 그리고 젖은 콘돔 수북히 쌓인 신용카드 요금 청구서 때문에 몸팔아 짧은 치마 조금 걷고서 불쌍한 인간아 너 뭐가 될래 왜 you're so 네가 태우는 담배처럼 제가 될래 새가 될래 왜 휩쓸려 가냐 뭐가 나만의 인생에 망치로 상처럼 옷을 박아 네 가슴에 보나마나 뻔하잖아 돈 두래 네 목에 목걸이가 네 목을 끊는 단주래 조가 what you got 아들에게 물어봐 조가 what you got 보나마나 뻔하잖아 조가 what you got 잔소리 말아 너는 까나나 가라 달아 먹어서 what you got 조가 what you got 아들에게 물어봐 조가 what you got 보나마나 뻔하잖아 조가 what you got 잔소리 말아 너는 까나나 가라 달아 먹어서 Slow it down. Well, what you got? Ooh. Yeah. Well, what you got? Uh-huh. Well, what you got? Ooh. Yo, shut the well, fucking mouth. Ooh. Well, what you got? Ooh. Yeah. Well, what you got? Ha. What you got? Please shut the fuck up. 넌 삼성동에 잘 나가는 사장의 선 언제나 편해 돈으로 쌓아가는 성 역시 네 삶의 법은 없지 섬기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네 상상 속에 가리즘이 비싼 아비 유니버시티 학비 투자했던 부자 부모님의 돈은 그저 숫자 샤구치 팔아 몇백만 원값의 술잔 타투가 사치를 상징하면 넌 야쿠자 우와 졸업 후에 낙하산을 타도 넌 그저 바람에 너의 삶을 스쳐가고 피카소 그림처럼 비뚤어진 네 생활 애 각도를 똑바로 고치고 살아 제발 만나 매번 똑같이 반복될 이야기 너의 그녀가 오늘 이 주먹을 피하길 사기에 신중을 기하지 이젠 질렸지 아니 피는 먹을 입닥지 네가 빚어냈던 새털 같은 거짓과 기가 막히도록 엮어낸 엉킨 털실과 같은 오해의 조각들로 만든 피나 뒷속에서 넌 예고된 하늘 속에서 넌 언제나 홀로 걸어 외로움에 떨어 그리고 너의 여자친구에게 청팔 걸어 그녀를 불러대고 불려대도 주먹을 휘둘러대 그런가 너의 삶이야 씹어넣어 조가 what you got 아들에게 물어봐 조가 what you got 보나마나 뻔하잖아 조가 what you got 잔소리 말아 너는 까나나 가라 달아 먹어서 what you got 조가 what you got 아들에게 물어봐 조가 what you got 보나마나 뻔하잖아 조가 what you got 잔소리 말아 너는 까나나 가라 달아 먹어서 what you got I thought it was all over. Hell no. Ooh. Well, what you got?